조선의 국가과학원 화학섬유연구소에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유기질 수송칠감 삼룡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천연적으로 자체 전극을 가지고 있는 광물질을 첨단 기술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은 영구적인 음이온 방출 능력을 가진 럭셋 환경 보호형 기능성 칠감으로서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좋습니다. 이 칠감을 살인방이나 사무실 등에 이용하면 건강에 유익한 음이온을 방출시키는 것으로 해서 공기를 맑게 해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과 호흡기계통 질병에 대한 치료작용이 뚜렷한 것등 각종 질병 치료에서도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